looking at you, look, looking at you, look, looking at you, look, looking at you, ay. 아나다미테로와 내 소리 막 기나 볼시 나 supernova. 은메이 나 supernova. 마지카르 나 supernova. 아나타노 슈퍼노바 In a galaxy. Take it, can